하늘과 땅 사이 세상에 가득한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 가득한 고통의 정체는 불안정함이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가 100% 안정된다면 그 순간 우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불안정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한은 왜 고통스러운가를 묻지 말아야겠습니다. 보다는 혹시 내 몫의 당연한 고통을 누가 대신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거겠죠. snow barefoot. If you'd open up your door, I'd walk through the snow barefoot. I'd walk through the snow barefoot. If you'd open up your door. So 안인경 씨 잘 들으셨어요? 오늘 첫 곡 영화 연화에서 KD 랭의 Barefoot 띄워드렸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왜 고통스러울까? 내가 왜 살아있을까? 그리고 세상은 왜 이럴까? 무엇일까? 무엇? 왜? 그런 걸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를 더 입에 달고 삽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게 조금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왜일까? 무엇일까? 이것은 철학자들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그에 대한 해답을 얻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만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빵과 장미를 다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빵조차도 갖고 있지 않고 장미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는 있죠. 그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꼭 가지고요. 더 열심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편안한 거, 내가 지금 즐거운 거는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편안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편안함은, 그 즐거움은 편안하고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동호반복이죠? 제가 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제 방송을 들었대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언니 왜 한 말 그렇게 또 다시 하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갈수록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만 많아져요. 어떡하죠? 조현숙 씨, 피아졸라의 음악 중에 영화에 삽입된 곡이 있었나요? 있다면 실한 놈으로 한 곡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한 놈 몇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왕가위 감독의 영화 해피 투게더에 삽입된 밀롱가 43, 3인을 위한 밀롱가 있고요. 또 그 열정의 탱고 피날레, 그러니까 탱고 어세션에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영화 탱고 레슨 보셨나요? 그 중에서 4인 군무 장면에 쓰인 자유로운 탱고. 이걸 뭐라고 발음하죠? 리베르 탱고라고 발음을 한대요. 리베르 탱고가 있고요. 그리고 피아졸라의 대표곡인 망각, 어블리비언은요,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 엔리코 4의 주제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뭘 띄워드릴까요? 구기성 씨가 신청하신 그 곡 띄워드릴까요? 제가 좋아하는 형의 생일입니다. 빨리 성공해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형을 위한 신청곡 영화 탱고 레슨 중에서 리베르 탱고 띄워드리겠습니다. 피아졸라의 영화 음악, 영화 탱고 레슨 중에서 리베르 탱고였습니다. 요요마도 이 연주를 했어요. 네 명의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 요요마였고요. 자, FM 영화음악으로 오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고요. 우편번호 150-600번 잊지 마세요. 인터넷으로도 물론 오실 수 있는데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오시고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이번 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프리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또 레스페스트 디지털 영화제에서 매일 두 분께 상영작 티켓과 영화제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FM시네마테크 영화 다르게 보기, 영화 깊이 있게 보기, 그리고 영화 넓게 보기. 오늘도 필름2.0의 김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섹시한 목소리의 김용진 기자와 언니의 대화를 들으며 이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박선영 씨가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저는 옆에 그냥 무식으로 대화를 나눌 때 몰랐어요. 그냥 라디오로만 들으면 더 섹시하게 느껴지나 보죠. 정말 목소리 좋으세요. 그런 말씀 들으셨죠? 아니 뭐 가끔 듣습니다. 가끔 들으세요? 그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필요 이상으로 깐다. 왜 이렇게 까냐라는 분도 계시고 취향 따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섹시하다는 말은 정말 거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 들으세요? 네. 박선영 씨, 제대로 보셨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그, 지난주에 개봉했죠? 파트리스 시어로 감독의 정사라는 영화. 예. 원제는 인티머시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네. 그 영화 개봉에 맞춰서 이 성을 다룬 영화들의 예. 계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그 역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핑크빛만은 물론 아니죠. 네. 그렇죠. 이, 그 아직 뭐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많이들 못 보셨겠지만 이 정사라는 영화의 내용을 딱 들어보면 금방 떠오르는 영화가 계실 거예요. 그 이 정사라는 영화는 뭐 중년에 별로 이제 인생에 좀 낙이 없는 그 이혼하고 칵테일 바에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가 매주 수요일 날 한 여자와 또 중년의 여자와 이제 정사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근데 네. 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서로 뭐 이렇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게 묵계가 된 상태인데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육체적인 사랑 말고 어떤 실제로 그것 이상의 어떤 거를 이제 남자가 갈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자에 관해서 뭔가 알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관계가 좀, 그나마 유지했던 관계가 어떤 좀 다른 어떤 또 단계로 접어들은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쉽게 누구나, 베르나르도 돌루치 감독의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등하는 영화가 네. 떠오실 거야. 근데 이 정사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가 나왔을 때와, 그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거죠. 그 세월이 흐른 동안에 서구 사회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실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예술가들은 어떤 식의 그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게 됐는데요. 이 정사라는 영화는 훨씬 더 황폐합니다. 그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 네. 비해서. 그리고 그 베르톨루치 감독의 기본적인 스타일과 이제 파트리스 쇼로 감독의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별로 관능적이지 않아요. 이 영화를 수입한 분들께는 대단히 네. 죄송하는 말씀이지만 그거가 왜 그런가를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네. 이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가 나왔을 때가 1973년인데 그때가 왜 서구에서 1968년 그 프랑스 5월 혁명의 여진이 굉장히 이제 강하고 그 동시에 이제 사그러들던 때예요. 그래서 서구에서 그 좌파 예술가들이 특히 과연 서구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어떤 혁명이 가능한 것이냐. 네. 근데 가능하지 않은 걸로 이제 결론이 났거든요. 그리고 굉장한 어떤 패배주의가 만연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회 자체는 상당히 많이 그 변하기 시작하고 있던 때가 만약 1973년인데요. 그때 베르톨루치 감독은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탈리아의 공산당 당원이었고. 그렇죠. 하여튼 주위에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컴플렉스 덩어리였거든요, 이 사람. 네. 뭐 빠졸리니, 피에르 파올로 빠졸리니 같은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친구여가지고 맨날 집에 드나들고. 네. 그래서 그,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유명한 시인이었는데 18살에 처음 시집을 냈는데 상을 받았대요. 상을 받았는데 아, 도저히 나는 아무리 시를 열심히 써도 아버지처럼 못 쓰겠다. 그래서 딴 걸 해야지. 딴 거 뭐. 그 빠졸리니 감독이 그때 그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아, 그럼 네. 빠졸리니 아저씨가 별로 이렇게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아저씨도 영화 감독 하니까 나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거린이라는 그 빠졸리니 감독의 데뷔작의 조감독으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빠졸리니와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 거기서부터 또 굉장히 컴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어, 나 이거 전업했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혹시 빠졸리니처럼 영화를 못 찍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열패감 같은 걸 갖고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초조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젊은 나이의 베르톨루치에게 68혁명의 좌절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제 마음의 상처 같은 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르톨루치가 어느 날 이제 몽상을 품은 거예요. 자기의 영화 감독으로서 이제 30대 초반인데 어떤 영화를 찍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좋다. 만약에 신분이나 계급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만약에 남녀가 계속 갈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순수한 에로스고 어떤 사랑이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급히 써내려가서 찍은 게 이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인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정사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제이처럼 상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주인공의 그 약혼자가 그 장피에르 레오라는 그 배우가 분하는 약혼자가 네. 영화 감독인데요. 그 영화 감독하고 이제 결혼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죠, 여주인공은. 근데 그 볼이라고 말론 브란도가 연기하는 그 남자와 파리의 빈 아파트를 보러 왔다가 우연히 갑자기 관계를 맺고 나면서 네. 계속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 여주인공 잔느라는 여주인공은 오히려 그 볼에게 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장필레오가 연기하는 그 약혼자는 계속 이 여주인공에서 지식을 구해요. 막 다큐멘터리 찍는다고 그러면서 네. 여주인공 쫓아다니면서 너 어렸을 때는 뭐 했니? 뭐 이 정원을 거닐면서 뭘 느꼈니? 그래서 계속 뭔가 알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주인공은 굉장히 염증을 느끼죠. 그런 거겠죠. 겉으로 표현 안 하겠지만 네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식의 감정이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포유자한 남자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나 육체로 끌리는 이런 관계를 이제 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베르톨루치가 생각하는 어떤 관능이라는 거죠.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우리가 흔히 사랑의 기본적인 그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서로 알지 못하잖아. 네. 뭐 이런 게 아니고 알았을 때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폴이라는 남자가 굉장히 복잡한 남자잖아요. 미국인인데 뭐 네. 여기저기 떠돌고 뭐 알제리 전투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반골인 것 같고 근데 이 여주인공 잔느는 그 아버지가 또 이 그 군인 출신이고 굉장히 프랑스의 굉장히 상류층 계급의 일원이고 사실 서로 알면은 그 만날 수 없다는 걸 이 폴이라는 남자는 직감적으로 아는데 여주인공이 자꾸 그걸 알려고 하면서 어떤 파국을 맺는 그런 어떤 관계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서구에서 그 성정치학이라고 네. 그 섹슈얼 폴리틱이라고 해서 가장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개인적인 부분인 이 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를 얘기하는 그런 어떤 그 흐름을 이 베르톨루치가 처음 펼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그 촬영 감독이 비토리오 스트라로하고 그 베르톨루치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파리에 이렇게 팍 돌아다니다가, 색깔을 찾아내려고, 어떤 색을 찾아낼까, 이 영화를 통해서. 근데 어느 이것저것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가 어느 순간 그 어느 아파트에 정말 영화 속에 한 아파트 빈 아파트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거기 한 오후 4시쯤에 그 창가에 떨어진 빛을 봤대요. 베르토르치가. 그래가지고 비토르의 스트라를 보고 우리가 원하는 빛과 색깔이 바로 저거다. 저런 빛과 색깔로 영화 전체를 찍어보자. 라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찍어봤다는 거거든요. 그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에서 그 빛인데 실제로 그 영화에서는 보면 그 폴의 일상을 묘사하는 대목을 뺀 이를테면 텅 빈 아파트에서 주로 관계를 갖는 그런 대목에서의 빛은 굉장히 관능적이에요. 실제로 아,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사기친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그 저항할 수 없는 관능 같은 게 그 카메라와 이 색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관, 그, 그렇게 느끼는 관능이 베르토르치가 보는 희망 같은 거죠. 정말. 사실 우리가 그 관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사람, 똑같은 길을 출근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거리 아름다움에 혹하고 정말 맨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같은 걸 하면 가끔 그런 걸 느낌을 느끼잖아요. 갑자기 주위에 무심해 보이던 풍경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고 자기한테 말 걸는 것 같고 그래서 오감이 막 열리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일종의 관능이거든요. 근데 이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데 이 파트리시 셔로 감독의 정사라는 영화에는 사실은 애초부터 그 약 20, 아니, 한 30, 73년에서 2000년이니까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체 모든 것에 대해서 무망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제목은 인티머시지만 친밀함이지만 그렇다면 김용진 기자께서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에서는 계급이나 아니면 출신 배경이나 혹은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초월한 어떤 그 사랑? 그 희망을 보셨다는 건가요? 어떻게 어떤 낙관성? 아니면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관능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 그 영화도 희망적으로 끝나진 않죠. 그렇죠. 결국은 총으로 쏴서 죽고 죽이잖아요. 뭐 막 나는 저 사람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뭐 그래서 뭐 그 말론 브란도가 연기하는 폴은 마치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웅크려 있는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죽어가죠. 그러니까 결말은 상당히 비극적인데요. 그게 이제 그 당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다만 그때까지 그 몽상이라는 것은 한 번쯤 꿈꿔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저도 아직 못 봤지만 그 올해 베니스 영화제 출품됐던 그리고 부산 영화제도 상영됐던 몽상가들이라는 영화는 일각에서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영화를 찍은 거잖아요. 그 68혁명이 일어나고 있을 그 당시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젊은이들이 그 파리 한 아파트에서 계속 그 난교를 벌이고 뭐 즐겁게 사는 그런 어떤 쾌락적인 일상을 담아낸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그 굉장한 현실주의자는 비관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한번 꿈을 꿔보느냐 한번 어떻게 몽상을 해보느냐 사실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라는 영화의 그 상황 자체, 설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녀가 갑자기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으로 비춰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의미의 희망 같은 게 좀 희미하게 좀 배어 있었다면은, 이 정사라는 영화에서는 상당히 퇴폐적이고 허무적이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듭 확인 사살한다고 할까요? 그 남녀 간의 서로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필요 없고 오로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교접이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잠시 동안 잊을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비관적으로 됐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잠시 우리 음악 듣고요. 그리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할까요? 성정치학 이런 담론을 증폭시킨 영화라고 말씀을 하셨죠? 브레나르도 베르토르치 감독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그 중에서 Last Tango in Paris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중에서 Last Tango in Paris 들어봤습니다. 이 두 주인공의 어떤 서로 관계하는 장면, 사랑하는 장면이 굉장히 관능적으로 그려졌다는 면에서 그나마 그 안에서의 어떤 관능적인 거, 그리고 영화 속의 어떤 그 빛깔,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보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마리아 슈라이더는 그리고 참 젊은 육체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관능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정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연 배우 두 사람이 모두 중년의 육체란 말이에요. 네. 보는 사람은 일단 보는 사람이 관능적이라고 느낄 만한 그 여지조차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독의 의도겠죠. 네. 훨씬 스산하게 보는 거죠. 그 차이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 파리에서 마지막 생각 만들 때 이 마리아 슈나이더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캐스팅했냐라고 물었을 때 베르트 로츠 감독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나이트클럽에 구경 갔을 때 그 흔히 볼 수 있는 저렇게 굉장히 티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크와 몸매를 지닌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마리아 슈나이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첫 주연작이라는 사실에 흥분해서 굉장히 즐겁게 현장에서 뛰놀고 있던 거의 소녀를 막 벗어난 처녀 여인이었고 이 정사라는 영화는 그 베니스에서도 왜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뭐 두 배우가 실제로 어떤 관계를 맺었냐 뭐 이런 식의 그냥 까지동 좀 막 같은 거 했을 때 이 두 배우가 굉장히 감독을 변호하고 감독 못지않게 굉장히 그 영화 주제에 대해서 일장 연설하고 상당히 지식도 많은 배우들인데 그런 차이도 굉장히 있겠죠. 화면에서 그 배어나는 그 차이가 굉장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자면 이제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 이후에 1976년에 그 일본에서 그 일본의 고다르라는 별명에서 했던 오시마 나기사 감독이 감각의 제국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이 영화가 또 어떤 경찬 동지할 그런 어떤 충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영화에서 처음으로 하드코어 수준의 어떤 묘사를 한 영화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상영금지가 안 나오고 오시마 나기사 감독은 또 그 재판에 회부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일본의 사업제도하고 굉장히 충돌을 많이 했어요. 몇 년을 끌었는데요. 이 영화는 정말 처음부터까지 유곽에서 아베 사다라는 기생이 그 남자와 정군이라서 계속 성교하는 내용이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시마 나기사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영화를 찍었느냐. 그러니까 1960년대 오시마 나기사는 아시다시피 그 전공투 세대의 어떤 굉장히 신년대로 동조하면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굉장히 과격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일본 산업의 어떤 바깥에서. 그래서 뭐 천하의 오시마 나기사라고 그랬거든요. 일본이 원래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개인을 잘 용납하지 않는데 대신에 완전히 벗어나면 또 이렇게 굉장히 대접해주는 그런 묘한 어떤 이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마 나기사가 뭐 일본은 다 틀렸다 이렇게 막 그 호언장담하고 막 이럴수록 굉장히 언론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랬는데 그런 오시마 나기사가 1970년대에 거의 별다른 활동 없이 영화를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여성 프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막 상담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조소를 많이 샀거든요. 오시마 나기사도 별 볼일 없구나. 그러던 차에 그런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진위가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관객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 정치는 화면 바깥에 있죠. 멀리 가끔 인서트 화면으로 뭐 이를테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군국주의 시대고 1930년대 뭐 대도관 중에 출병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벌어진 정치와 현실은 화면 멀리 바깥에 있는데 거기서 이 남녀가 정상적인 성교뿐만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굉장히 도착적인 성교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한국의 그 거짓말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장순호 감독의 거짓말이라는 영화. 예전에 그 무라카미 류라는 소설가가를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소설가가 도쿄 데카당스라는 영화 한 편 찍었어요. 영화도 몇 편 찍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도쿄 데카당스라는 영화인데 콜고레 얘기예요. 굉장히 대표적이고. 근데 영화는 잘 못 찍었더라고요. 이제 핑계거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그 SM 클럽이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소설도 몇 편 쓰고 그 뭐 영화도 찍고 막 해서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냐 그랬더니 자기가 일본에 그런 클럽을 취재를 많이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깥에서 어떤 대기업체 사장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학대당하는 역할을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밖에서는 굉장히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해 막 이러는데 그런 거에 따른 어떤 그 상처 같은 거를 거기 와가지고 따르게 푼다는 거예요. 나를 네. 제발 학대해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상당한 정신적 외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못 견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무라카미 류의 역설은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는 더 건강하다. 네. 그 바깥에서 실제로 그런 각자의 사회가 부과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면서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더 메저 기준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퇴행적인 놀이거든요. 그 일체 사회적 역할을 거부하고 거기서 계속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 권력과 어떤 그 다짐을 당하는 그거를 계속 시연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사실 자학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것이긴 하죠. 그래서 오시마 나기사라는 감독이 사실상 더 이상 일본 사회에 대해서 60년대처럼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일본 사회를 공격해봤다가 사회가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 기준으로 보기엔 더 우경화되면서 네. 이 결국 감각의 주옥이라는 영화로 그 일종의 자기 감독으로서는 랩캠 같은 거를 한 거죠. 음악가로 따지면.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발언할 게 없고 이걸로 끝이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장선호 감독의 거짓말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담론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IMF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시대가 전부 다 막 일하자고 그러던 시대 아닙니까? 막 일해야 되고 막 근무기 막 하고 막 그럴 때 그 30대 후반의 남자가 일정하게 성공한 남자가 어린애처럼 여고생한테 나 좀 때려줘 막 이러고 그런 어린애처럼 이렇게 퇴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의 담론의 자장 안에 있는데 1960년대부터 사실 이 서구 영화 그 일본 영화를 포함해서 그 사회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 어떤 전개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공격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랬는데 그것들이 자체가 이제 일정한 상투형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의 단계에 와서는 그게 어떤 공격하려는 의지 같은 건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아. 거의 그냥 굳어진 것 같아요. 예. 회의나 뭐 비관이나 이런 네. 것들이.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발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끈을 놓쳐버리고 굉장히 어두운 어떤 터널 같은 걸로 각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이 파트리스 셰로 감독의 정사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조금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영진 기자께서는 성을, 그러니까 성행위를 소재로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이 네.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네. 예를 들어서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그리고 뭐 감각의 제국 네. 거짓말 그들은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들은 조금씩은 달랐지만 또 결국은 사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어떤 그 안에서 정치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고 그나마 강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정사라는 영화를 보면 좀 우울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끈을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끈을 찾아내서 네. 그 묘사를 하려고 했던 그런 동력 자체가 좀 많이 약해진 거 아닌가. 유럽이 좀 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성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을 전면으로 내세운 영화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뭐 소위 삼류 애로물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리고 감독이 한 번쯤은 더 주목을 받는 그리고 보고 나서도 생각할 거리가 그 성행위에만 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것들에 국한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고 어떠한 어떤 변천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계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혹시나?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흐름 자체는, 이게 1970년대 그런, 그, 여러 가지 좌파 진영이나 영화 자체에서도 그런 표어가 유행했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이제 정치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전에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사회를 가정하고 네. 그 속에 놓인 개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속의 어떤 부분으로서의 개인.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려고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개인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치를 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이제 일부에서 이제 성이라고 보고 네. 이제 파고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의 감독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성구적인 영화들의 곁에서 다양한 영화들이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 성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상당히, 파리에서 마지막 탱고가 그 당시에는 이태리에서도 개봉 금지했던 영화인데, 지금과 느껴본 굉장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일테면 뭐, 로망스란 영화도 그랬고, 로망스란 영화는, 근데 성을 다룬 영화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게 다 남자들이 만든 영화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네. 까트린 브레이아라는 감독이, 그 똑같은 남녀 관계를 묘사를 해도 여자 입장에서 난 묘사를 하고 싶어 해서 그 나온 게 이제 로망스 같은 네. 영화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그 챙겨볼 수 있는 굵직굵직한 영화들이 몇 편 있고 네. 그 밖에 이제 그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영향이 스며 있는 게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걸 다 백과사전처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쵸, 너무 네. 무리한 걸 제가 했죠. 일단 그럼 음악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의 엔딩 테마 들어봅니다. 네,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의 엔딩 테마 들어봤습니다. 이 포르노그래픽 어페어도요, 영화의 그 줄거리 자체는요, 영화가 시작하는 것은 서로 전혀 모르는 남녀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말 묻지마 성행위를 하는 그 과정이라는 거에서 정사와 시작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게, 이 포르노그래픽 어페어의 마지막은 결국 상당히 좀 낭만적이고, 그리고 서로가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뭐 사랑이나 사랑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측면에서 성정착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죠? 이 영화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포르노그래픽 어페어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영화를 딱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여운이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서로를 알므로서 앞으로 저 남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영화들에서 다뤄진 성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불온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억눌렸던 게 성인데,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게, 어떤 성의 해방이라는 게 이 사회의 기초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일부일처제고 그 안에서 유지되는 성만을 권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나왔을 때 윤리나 어떤 도덕이나 때로는 어떤 사법제도로 강제하고 이제 단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어떤 그 담론의 충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멋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현대 문명이라는 게 그 성적 에너지를 다른 데로 승화시켜서 만드는 게 현대 문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승화시키지 않으면 사실 이 현대 문명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문명 사회의 낙오자들이에요. 이게 관리되는 일부 일처제 하에서 관리되는 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어떤 성 관계를 꿈꿨던 그런 사람들인데. 네. 그것들을 통해서 거꾸로 이 사회의 기초인,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할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뭐 하여튼 이 사회의 기본적인 이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자본주의고 가부장제고 일부일처제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관리되는 성에 저항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자신들은 저항하는 줄은 몰랐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위험한 성에 대해서 묘사를 함으로써 사회에 좀 충격을 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데, 오시마 나게사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오지야스지로가 만든 영화는 그 차 같은 거다. 일본식 차 같은 거고, 구로자와 아키라가 만든 영화는 돈가스 같은 거다. 이게 서양 음식인데, 일본식에 양념을 쳐가지고. 근데 나 오시마 나게사는 사케를 만들었다. 일본식 술. 한번 마시면 취하고, 광폭해지는 그런 식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 속의 성을 영화로 옮겨왔을 때 굉장히 위험한 관리되지 않은 그런 성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다뤘던 일련의 영화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행위를 전면에 내세운 영화들을 보고 그냥 이것이 뭐 몇 분이 지속됐다는 둥, 누가 벗었다는 둥, 혹은 진짜 있었던 일이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과연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질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질서,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M 이전여행의 김영진 기자와 함께 FM 시네마텍, FM 영화음악 시네마텍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s if I had not known upon all my feet in those high streets stay like old friends. The flat on the ground, there's no further down, there's no couch to sleep in. She come in, leaves them outside the door. Tear off the paper, tear off the carpet, off the floor. I know you're hurting, and I can't be there for you. I know you're hurting, and I can't be there no more. I had shoes full of holes when you first took me in. I had calluses, not sores, and I like to keep them. So go turn the sheets, get back on the street. There's nothing more I can bring you. Think I'm scared of the door, afraid of the floor. Well, I'll go and walk right. And I'll show you who I've been running from. It's the feeling of waking and it's done. And I know you're hurting and I can't be there. Right through, and I'll show you. 영화 정사 중에서 틴더스틱스의 A Night In 들어봤습니다. 신창호 씨라고 해야 되나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곧 수능을 치르는 고3 바로 아래 학년으로 마음 졸이는 고2입니다. 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이 날만 밝으면 수능들 치르느라고 정말 고생하시겠네요. 날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진짜 고2 학생들이 지금쯤 마음이 아주 떨리고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친구들과 축구대회에서 나가서 좋은 시합 벌였다고요. 수능 치는 날까지 하루하루 힘들겠지만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웃는 모습으로 친구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고2 학생이든 혹은 고3 학생이든 설마 수능 치르는 고3 학생이 이 방송 듣고 계시진 않겠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맑은 정신으로 시험 치러야 되니까요. 여하튼, 모두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힘나는 곡으로 띄워드릴게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 중에서 Town Called Malice. 류지연 씨, 박은숙 씨 함께 듣고 계시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